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령 교수가 고등 종교 또 하등 종교의 구분을 자기 부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바른 종교다라는 것은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원인류가 참 진리 가운데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지만 이 하등 종교 이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부추기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를 우리가 하등 종교, 좋게 얘기해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우리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 뭐 이단들, 사이비들,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그 미신을 추방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뭐 굿을 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그 고사를 지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미신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들이 학교에서도 있었고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아주 교묘하게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굿을 합니다, 저렇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점치라 다니고, 그죠? 요새는 뭐 이렇게 그 차 같은 거 사면 그 앞에 저렇게 고사 지내고 이러는 것들. 무슨 하다못해 드라마를 하면서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미신이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다 그랬는데 요새는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의 미풍양속이야. 우리의 문화야. 뭐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용납되는 그런 분위기. 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은연중에 그런 점치고 뭔가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일이 막 그렇게 제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영화 하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은연중에 이런 미신을 그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이 교회 내에서도 아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경향들이 교회의 용어인 예언이라는 이름으로써 포장을 해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 예, 이런 식의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기도를 받으러 간다. 물론 뭐 답답하니까, 저 뭔가 하이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런 답답함이 있고 정말 무엇이 뭐 정말 이렇게 바른 것인지 구분이 안 나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이런저런 그죠? 뭐 기도받고 뭐 이러는 사람들 뭐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 내가 아버지와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가고 있다면 굳이 그 아버지 되신 그분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 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 그죠? 이런 것 자체는 내가 스스로가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뭐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발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뭐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 그 이기적인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 그래서 내 번영과 내 안녕, 내 안전, 내 자녀의 뭔가 이렇게 잘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죠?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데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가는 게 우리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돈도 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뭐 수시 가게를 해야 됩니까? 뭐 한식당을 해야 됩니까? 오타고 대학을 가야 됩니까? 오클랜드 대학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근본적으로, 그죠? 예, 우리 자신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더 충족시킬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것이죠. 나는 나를 안다. 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성이 가득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그죠? 다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그죠? 그 경전, 뭐 다 우리는 성경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 우리 기독교의 차이를 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바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진리라고, 자기들이 믿는 그 진리가 더 옳은 것이다. 그것이 더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인생을 더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 내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종교. 그거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잘못된 어떤 면에서는 미신과 같은 것이죠. 예, 그건 바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믿는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예, 내 욕구, 욕망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안녕과 내 번영과 내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다.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싶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건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예수의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그죠? 난 예수의 길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번영과 안녕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그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예.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죠? 6절부터 8절까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사실 정반대의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더 가지고 싶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채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더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채우려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주께서 비우라고 말씀하시고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본성과 너무나 다른 우리를 그렇죠?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은 그 삶을 우리에게 그냥 너 살라 그러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2장 6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하말 하르파그온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갈취하다 내가 충분히 가져도 되는 일종의 뭐 상과 같은 거 당연히 내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그래서 being in the form of God이라는 저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 포기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남의 것 안 갖고 싶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는 네 것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 것이 아니고 그건 네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인 아담은 그것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서.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 것. 자, 우리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집, 내 자동차.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렬합니다. 내 것인데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의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해가라. 자, 이 본문은 또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체이셨기에 하나님과 동등됨 다른 이의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분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닌 분. 예.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항상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은 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주님. 예.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 그럼 누구 생각합니까?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주의 종입니다. 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주인 겁니다.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내 거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그죠? 우리의 본성이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도 갖고 싶고 내 것은 더 옮겨주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너의 본성을 남의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네 것조차 네 것까지도 다 나눠줘라. 이것이 너의 본성이 되게 하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기꺼이 내주고 싶은 삶, 내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이다. 그러고 싶습니까? 예. 폴 트루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는 범위와 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다 가까운 사람만 주다가 그것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것이 내가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 처음에는 10원을 주다가 100원을 줄 수 있고 1000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양의 크기가,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신을, 그죠?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크기가 바로 우리 신앙 성숙의 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면서 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금주에 제가 그 신문에서, 예,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그 부부에 관계된 유머를 본 것이 있습니다. 유머. 근데 좀 씁쓸했습니다. 예, 두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 입구에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단어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러브의 스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L-O-V-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당신 잘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세요. 근데 좀 이따가 그 베드로가 잠깐 가면서 잠깐 문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남편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단어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말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아내들이요. 어떤 단어를 주시겠습니까? 예, 한참을 생각하더니 체코슬로바키아.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자, 이 이야기는 참 많은 그냥 좀 씁쓸한 유머죠. 평생 같이 산 남편이 천국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떤 여성들에 대한, 자,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성경적인 평등적 관계라기보다는 아내들이 보이지 않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유교적 발상 때문에 남전여비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때는 이때다 뭐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전히 씁쓸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희생하면서 많이 줬다. 예, 참 내가 애썼다. 아내들이. 그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참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 예, 남편들은 그동안 내가 아내를 참 많이,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예, 내가 아내를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있는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려는 그 마음, 그것을 부부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어떤 면에서는 정력을, 어떤 면에서는 내 물질을, 또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전히 불행한 지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감사하다. 그래서 더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 서로가 그렇게 섬기고, 서로가 나누고, 자기 것을 주고, 이러면서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 누구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것을 포기하고 네 것을 기꺼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곳. 예.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자, 2장 7절부터 8절은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결과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비워라. 예.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비워가야 됩니다. 뭘 비워가야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가셔야 됩니다. 예, 욕망과 욕구, 그렇죠? 우리의 이기심, 교만한 마음,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우리들의 마음, 이 부패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비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부패된 것들에 대한 거죠. 내가 조금만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를 멈추게 하는, 내가 조금만 나누려 하면, 베풀려고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하려고 그러면,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내가 조금만 뭔가 손해를 보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나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패한 이 욕망들, 그 이기심들을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건 참 우리가 누려야 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가득하다, 그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 이거는 신앙인들이 누려야 될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이루며 살고 싶다, 하나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때를 정말 순종하면서 잘 살고 싶다, 그런 정말 믿음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 알아챕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 동기들을 잘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하겠다는 건가, 내가 지금? 예? 무슨 음성을 듣고 싶은가? 예? 네가 잘 된다,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네가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예. 특별히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책을 읽어도 그냥 읽습니다. 그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저자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신앙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성경의 저자이신 그 성령님께서 쓰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면, 그러면 우리가,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라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져라. 예. 너희들이 너의 것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낮아짐과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다릅니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유일성,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저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다른 신들은 다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기껏해야 뭐 천사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가리키는 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인 그분의 삶,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살면,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영생이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살아갈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공중에 있는 그냥 막연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저 멀리 공중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형제와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그분은 온전히 아셔요. 그렇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는 이 바등거림들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형편들을 그분은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고 믿어야 될 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이 싸움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가 돼서,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에 내 아픔을 아신다. 예. 그리고 그분은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 죽음. 예.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까지, 예, 낮아지셨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그분은 당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 그것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하다 못해 뭐 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하나도 죽지도 못하는데 무슨 목숨을 친구를 해서 버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래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기에 또 다행입니다.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실망하고 낙망할 건데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누가 높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 내가 희생하는 그 자리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을 걷고 싶습니다. 희생이 없이 뭔가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영광과 저 그런 축복들, 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들을 못하는 것이지. 왜? 내가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희생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한다. 어떤 복을 누리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를 위해서 버린 자들이 이 땅에서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우리가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또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복을 여기서 받은 경험이 없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십니다. 예.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전토를 버려야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린 경험이 있는 자는 복을 누린다. 난 그런 복이 없어서 예수 믿는데 무슨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나는 버린 것 같아. 주를 위해서 희생한 적도 있어. 내가 낮아진 적도 있어. 그런데 아, 뭘 받았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여러분의 기대치가 너무 여러분의 한계 속에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들 복이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을 때, 그죠?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졌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다 죽은 적이 있는데 뭐지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셨을 때 죽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복을 베푸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울 것이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한번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들을 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 봅시다. 낮아져 봅시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죽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